조선 국제문제연구원 군축연구소연구사 김복성이 11일 발표한 논평 통할 수 없는 포함 외교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쓰디슨 참패만을 거듭해온 선임자들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례 없는 군사적 압박과 위협공간에 매어달리며 조선만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패한 정책, 끝장난 정책으로 낙인한 트럼프가 집권 3개월 만에 고심 끝에 내놓은 대조선 정책이라는 것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이다. 원래 압박과 관여는 미국이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휘어잡기 위해 써먹는 상투적인 수법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기에 최대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새 맛과 위압감을 돋구어보았댔자 그것은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미국의 권경만 드러내 보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조선 정책에서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을 강조하고 집권 초기부터 본때를 보이려는 심산에서 지난 2개월 동안 남조선 전역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17 합동군사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로 벌려놓았다. 이번 핵전쟁 연습에는 남조선 강조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군, 미 본토와 해외로부터 증강된 미 증원군과 주종국가 군대를 포함하여 32호 만의 방대한 침략 무력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핵전략 자산들이 총 투입되었다. 트럼프는 핵항공모함 칼빈스노 타격단과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들을 리오니오 조선반도 수역에 끌어들이며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 기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독수리 17 합동군사 연습이 끝난 후에도 핵항공모함 칼빈스노 타격단을 금순 위협 대처와 도발 억제를 위해 1개월간 조선반도 수역에 둬두겠다고 공언하면서 지난 4월 29일부터 조선동해에서 괴뢰들과 해상연합타격훈련을 벌려놓고 5월에 들어와서는 핵전략폭격기 B-1B 비원대까지 남조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우리의 전략적 대상물들에 대한 핵폭탄 투하 훈련을 강행하며 전쟁 광기를 부린 것이다. 그야말로 투기적인 장사꾼 기질에 쩔은 트럼프식의 무력 시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놀려버리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완전한 무지와 초보적인 현실 감각마저 상실한 시대착오를 드러낼 뿐이다. 특히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을 끌어다 놓고 호세를 부리는 트럼프의 수법은 지난 세기들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약소국가들을 총포로 위협하여 저들의 강도적 요구를 내리먹이는 데 써먹은 포함 외교를 연상케 하고 있다. 19세기 중엽의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는 언제나 포함 외교가 선행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아시아 대륙에서 조선만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부터 1845년 조선개방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1866년 셔머너를 우리나라에 침입시킨 이래 조선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한 포함 외교에 집요하게 매어달렸다. 19세기 미국의 포함 외교가 증기기관과 근대적인 대포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20세기에 그것은 핵무기에 등댄 것이었다. 1950년대 침략적인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 함대의 대부분, 15개의 조선국가 군대와 일본, 남조선 괴뢰군 등 도합 250만 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전쟁 장비들을 동원하고 원자탄 사용이라는 핵공갈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였지만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8년 1월에 푸에블로호 사건, 1969년 4월에 대형 간첩비행기 EC-121 사건, 1976년 8월에 판문점 사건 등 조선반도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들이밀며 포함 외교 즉패장을 꺼내들었지만 빈번히 쓰디슨 패배의 고배만 마시었다. 새 세계에 들어와서도 력댄비 행정부가 우리를 핵선제 공격 명단에 올려놓고 열핵 전쟁 계획들을 작성 공개하는 한편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씌운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들을 벌이며 핵 공갈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지만 오히려 우리 공화국을 핵 보유국으로 떠오르는 정반대의 결과가 처리되었다. 물론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제외하고 지난 시기 침략 전쟁을 도발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걸핏하면 항공모함을 비롯한 함선 집단을 열점 지역들이 들이미는 포함력의 수법으로 재미도 적지 않게 보았다. 1962년 10월 까리브해 위기 때에도 183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반쿠바 침략을 기도하였고 1964년 바크보만 사건으로 북부 위엔남을 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할 때에도 군함을 앞세웠으며 만전쟁과 이라크 전쟁 때에도 함대를 동원하여 침략 목적을 달성하였다. 결국 조선전쟁 이래 미국의 포함 외교가 빗나간 나라가 있었다면 오직 우리나라 조선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포함 외교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불패의 자비적 군사력을 마련해 놓은 데 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자비적 국방 노선, 경제와 국방건설 병진 노선에 의하여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었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선군 혁명용도 밑에 당당한 핵 보유국이 되어 민족만대의 안전을 담보하게 되었으며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여 주신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에 따라 절대 병기인 수소탄까지 다 갖춘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고 미국이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근본 이유이다. 어젯날 우리에게 핵이 없을 때에조차도 미국이 포함 외교로 어쩌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수소탄에 이르기까지 갖출 것을 다 갖춘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군대물도 먹어보지 못하고 전쟁 맛도 모르는 트럼프가 우리를 무조항적인 이라크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처럼 얼마 전 순항미사일을 집중 타격을 받고도 즉시적인 대응을 못한 수리아처럼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우리에게는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서 돌아치고 있는 핵항공모함 칼빈손호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비대한 변태 동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미 항공모함이든 핵잠수함이든 단매 수장해버릴 우리 측의 타격수단과 전법이 다 준비되어 있다. 미국이 한두 개의 핵항공모함 타격단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12척의 항공모함, 아니 모든 함대를 다 끌고 와 군사적 위협 공간을 일삼는다 해도 거기에 눈썹 하나 까딱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의 무진막강한 자비적 핵억제력 앞에서 미국의 그 어떤 초대형 핵항공모함이든 최신형 핵잠수함이든 움쩍하는 순간에 거철덩어리 물귀신이 되고 미국 함대가 기어드는 우리 바다의 모든 수역은 그들의 비참한 무덤으로 화할 것이다. 내부 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연약한 나라들의 미사일 몇 발 날리거나 초대형 폭탄을 투하하고 우쭐대는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에 대한 선불질이 희원할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오는 재앙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이제라도 무모한 전쟁 열기를 식히고 힘의 논리를 버려야 할 것이다. 시세의 전철명장을 높이 모시고 그 이에 두리에 천만 국민의 절통같이 뭉친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도발자도 무자비하게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자위적 해곡재력이 있기에 우리는 끄떡 없으며 선군조선은 끝없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시대의 차고적인 핵공갈과 포함 외결은 영원히 우리에게 통할 수 없다.